되게 하는 type. 어딜 봐도 힘 잡을 것 없이 shine. 널 가만두지 않아 다들 그래 아마. 더 잘난 말이 좀 멀뚱한 날. It's better if you never go. I'm just gonna say I'm here, I'm here.